H UBS. 좌석 안내 도와드릴까요? 화요일 점심, 좌석 안내 도와드릴까요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어떤 분들은 개강을 해서 안 행복해요 라고 농담처럼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우리 오늘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최근 친구에게 행복에 대한 고민을 들었어요. 그 고민을 듣고 다시 한번 행복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입시를 준비하던 고3 시절에 정말 정말 행복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절의 제게 행복은 참 멀게만 느껴졌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힘들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 편이 돼준 뮤지컬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다들 궁금하시죠? 이 넘버를 들으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무엇을 상상하든지 난 그 이상이지 내가 보여줄 테니 랜드 오브 롤라 강홍석 이렇게 부드러운 살결 내 마음에 반할 걸 나는 자유 나는 욕망 나 모순적인 기대 환상 지루한 건 딱 질색이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내게 넌 이제 내 거야 And then who I get Yes, me, that love 우린 ladies, ooh-wee 낮이, 광어디 That love Step in, step in 꿈으로 아찔한 곳으로 Welcome to my fantasy 정신 속 빼줄 거야 다 내 손을 잡아 I wake up to the land of love 하지마 자기야 자기는 여기 구경하러 왔지 난 구경 당하러 왔어 그럼 우리 둘 다 행복하잖아 랄라 랄라 랄라 센스로 철철 넘치지 춤은 예술의 경지 나는 예술 성모 말이야 탈탈도 많다 말야 나는 나쁜 지집에 육감적인 지집에 기대를 위한 깜짝 선물 안심이 내린 놈을 자 이제로 따라와 환상적인 세계로 What tonight 내가 잘해줄 거야 I'm not chasing I'm very right here Yes man Lola 우리 ladies 우리 나지 왕니 나네 요새 여러분의 알고리즘엔 어떤 영상이 뜨나요? 저는 최근 방송국 채널에 뮤지컬 스타라는 콘텐츠를 보게 됐는데요. 그 중에 이호광 배우님이 참여하신 G롤의 랜드 오브 롤라를 보게 됐어요. 와, 그거 한번 봤다고 쇼츠에 댓글 모음이나 짧게 잘라놓은 영상이 계속 뜨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 오늘 소개해드릴 뮤지컬이 바로 킹키 부츠이기 때문입니다. 킹키 부츠는 2012년 10월 미국 시카고에서 초연을 올리고 2014년 국내에 들어온 뮤지컬입니다. 제가 킹키 부츠의 줄거리를 짧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대학을 막 졸업한 청년 찰리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구두 공장의 사장이 됩니다. 하지만 공장이 망할 위기에 놓이게 되고 찰리는 드랙퀸 롤라를 만나 남성용 하이힐이라는 틈새 시장을 공략합니다. 다행히 그 작전은 성공하죠. 킹키부츠는 남성용 하이힐을 만드는 찰리와 롤라의 여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킹키부츠가 개막한 지 벌써 10주년이 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번 킹키부츠에는 10주년을 맞아 역대 참여했던 배우들이 많이 캐스팅됐는데요. 대학을 막 졸업한 어리바리 사장 찰리 역에는 김호영, 이석훈, 김성규, 신재범 배우가, 복서 출신 드래킨, 롤라 역에는 박은태, 최재림, 강홍석, 서경수 배우가 캐스팅됐습니다. 작사, 작곡에는 신디 루퍼가 참여했죠. 신디 루퍼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겸 배우인데요. 1980년대 팝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보컬리스트이자 마돈나, 자넷 잭슨과 함께 여성 솔로 팝 아이콘 중 한 명입니다. 엄청난 팝 가수가 작사, 작곡을 맡은 뮤지컬이라니 엄청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스텝 1, 신재범. 정신 차려봐, 할 수 있어. 이건 새로운 시작, 움직일 시간 감 잡았어. 원 스텝, 투 스텝, 앞으로 가자. 반점짜리 찰리 싹 달라진 거야. 나 하이힐의 영웅, 다시 일어나리. 무모한 도전이란 말해도, 어쩌면 불가능하다 해도, 거칠고 험한 산을 넘어간다 해도, 이건 내 스텝 1, 나의 스텝 1. 누구도 몰랐던 나, 새 길을 향해 달려간다. 나의 열정과 노하우 보여줄 거야. 멈추지 마. One step, two step, 앞으로 가자. Yeah, yeah. 멍하니 어리버리 찰리 이제는 goodbye. 죽느냐 사느냐 일단 뛰어들고 봐. 무모한 도전이란 말해도, 어쩌면 불가능하다 해도, 거칠고 험한 산을 넘어간다 해도, 오 나의 스텝 1. 그냥 공장이 아냐, 내 가족이잖아. 문 닫게 할 순 없어. 나 찰리 프라이스가 지킬 거야. 무모한 도전이란 말해도, 어쩌면 불가능하다 해도, 거치고 험한 산을 넘어간다 해도. 공허한 모험이라 말해도, 사나운 폭풍 속을 헤쳐간다 해도, 이건 나의 스텝 1. 이 가사는 단순한 다짐을 넘어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어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는 대목이죠. 이 넘버는 갑작스럽게 사장이 된 찰리가 본격적으로 신발 공장을 운영하려고 마음을 다잡을 때 부르는 넘버입니다. 가사를 음미해보면 그동안의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방황하던 찰리가 이제는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는 강한 결심을 느낄 수 있죠. 노래를 듣기만 해도 찰리의 첫걸음을 응원하고 싶지 않나요? 다음으로는 Take What You Got 소개해드릴게요. Take What You Got은 찰리와 그의 친구 해리가 함께 부르는 넘버인데요. 유명한 넘버가 많은 킹키부츠의 보석 같은 숨은 명넘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넘버는 오랜 옛날부터 친구였던 해리와 찰리가 서로의 추억 얘기를 하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한번 해봐!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넘버 중간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아닌 길이면 돌아와라. 저는 이 말이 마음에 남더라고요. 이 한마디는 단순한 조언을 넘어서 인생의 방향을 잃었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걸 암시하죠.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든든하고 큰 위안이 됩니다. 이렇게 듬직한 친구가 있다니. 이 순간만은 찰리가 정말 부러워지네요. 해리 같은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축복이니까요.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우리 아버지들 늘 가시던 그 술집 택 와추관 이경준 신재범 골목, 함께 놀던 곳 그래 근데 그 술집 망했어 고층 아파트 생겼어 어쩌겠어 영원은 없어 받아들여 가진 걸 삶이 꼬여 있을 때도 목표를 정하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가진 걸 받아들여 더 넓은 세상에 갈 거야 넌 항상 노래를 불렀지 이촌 동네 따윈 벗어날래 넌 항상 말했지 내게도 꿈이 있었던가 이젠 더 모르겠어 중요한 건 바로 지금이야 받아들여 가진 걸 삶이 꼬여 있을 때도 시간은 흐르고 인생도 변해가는 거야 가진 걸 받아들여 다들 내게 말하지 내가 가야 할 길 난 어쩌나 여길 떠날까 공장을 이어갈까 뭐 조금 용기를 내볼까 기회를 잡아볼까 전부 잊고 새 운명을 향해 뛰어들까 저는 22년에 찰리 역의 김성규 배우 롤라 역의 강홍석 배우로 킹키부츠를 관극했었는데요. 정말 만족했던 관극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역시 전개였습니다. 2막으로 갈수록 전개가 급해져서 마지막에는 얼렁뚱땅 마무리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면 다른 부분에서의 만족도는 엄청 높았습니다. 우선 넘버들이 하나같이 다 좋았어요. 보통 뮤지컬은 유명한 넘버들이 1막에 몰려 있어서 2막으로 가면 지루한 느낌이 드는데 킹키부츠는 넘버들이 다 좋아서 마지막까지 몰입해서 봤던 뮤지컬이었습니다. 그리고 강홍석 롤라, 요새 쥐롤로 유명한 롤라의 원조격인 배우인데요. 발톱 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본토 미국 브로드웨이에선 롤라 역에 소울이 가득한 흑인 배우가 캐스팅되는데 한국에서 이런 소울을 표현할 수 있는 배우는 강홍석 배우뿐인 것 같습니다. 또 김성규 찰리도 정말 좋았습니다. 김성규 찰리의 잔뜩 화를 내는 씬이 뮤지컬 팬들 사이에서는 유명한데요. 특유의 감정이 잘 전달돼서 저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봤습니다. 또 킹키부츠는 대극장 뮤지컬인 만큼 무대 장치도 정말 신기한데요. 무대 속에서 신발 공장을 재현해야 하는 만큼 컨베이어 벨트, 계단, 문을 활용하여 재밌는 무대를 구성했답니다. 완전 찌질이었었는데 두 눈빛이 살아 History of Wrong Guys 김지우, 김환희 은근 끌리네 아, 나 또 왜 이러니 아직 덜 겪었니 연애의 흑역사에 한 명 추가하니 예전 모습은 에 그냥 그랬는데 너 언제 이렇게 나 존재감이 커졌니 차례 어쩌네 것이니 내가 알던 너라니 아니 변한 거니 이렇게 날 놀라게 한 너 있잖아? 왜 여자친구 있는 것들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야? 비련의 여주인공 되지 말자 끝이 뻔하잖아 생각도 하지 말자 친구가 좋잖아 나 또 왜 이러니 정신 못 차리지 연애의 흑역사에 한 명 추가하니 그때는 no no 저도 싫었는데 뭐야 내 마음이 미친 듯이 떨리네 저래 어쩌네 난 또 다치길 싫어 논팽이 둘 나 혼자 사겨 셋 채찍질 아우 넷 난 년 좋아해 다섯 난 놈도 좋대 여섯 애가 세질해 빚값 파달래 술에 미친 게 자꾸 집착해 지 엄마한테 또 여친이 있고 니콜라 하 로렌 일할 준비 됐어? 어셔의 한마디 오늘도 돌아온 어셔의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토니상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토니상은 미국 연극, 뮤지컬계의 가장 권위 있는 상인데요. 영화계에는 봉준호 감독이 수상한 오스카상, 음악계에는 소프라노 조수미가 수상한 그래미상이 있듯 연극, 뮤지컬계에는 토니상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킹키부츠 역시 토니상을 수상한 엄청난 뮤지컬인데요. 킹키부츠는 뛰어난 스토리와 감동적인 음악 그리고 신선한 연출로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그 성과가 인정돼 토니상이라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킹키부츠는 지난 9월 7일 10주년을 맞아 이번에 6연으로 찾아왔습니다. 10주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사랑받아온 킹키부츠는 한남동에 있는 블루스퀘어 극장에서 공연 중이라고 합니다. 공연을 직접 본다면 스토리나 음악에 그치지 않고 무대 위 배우들의 열정과 생생한 에너지를 그대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라디오를 듣고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네요. 레이즈 유 업. 두려웠었지 널 만나기 전에 날 믿어주고 밀어준 건 너뿐이었어 길을 잃을 때 나를 지켜준 건 너 이젠 내가 더 큰 사랑 돌려줄 거야 꿈을 따라 저 날아올라 네 열정에 불을 붙여봐 삶의 축제 날개를 펴내 가끔 넘어질 때 내 손을 꼭 잡아 네가 힘들 때 곁에 있을게 삶이 지칠 때 힘이 돼줄게 인생 꼬일 때 항상 네 곁에 함께 함께 함께 함께 yeah, yeah. 따분한 인생 꿈 따윈 없었어 내 삶에 당당하게 와서 불을 붙인 너 우뚝 일어설 거야 뭐든 해낼 수 있어 이런 나를 우라봐도 보고 있을까 꿈을 따라 잔 날아올라 네 열정에 불을 좌석 안내 도와드릴까요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뮤지컬은 킹키부츠였는데요. 킹키부츠에서 소개하는 행복에 이르는 6가지 단계에 대해 알려드리며 오늘 라디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솔직해지기. 먼저 솔직해져야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겠죠? 둘째,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속에 감정을 묵혀두지 말고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해보세요. 셋째,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바꾸려 하기보다는 서로의 모습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넷째, 사랑하기. 그리고 다섯째, 나 자신을 믿기. 세상에 가장 가는 내 편은 나 자신이 아닐까요? 스스로를 든든하게 믿어줍시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달라진다는 것 깨닫기. 이 여섯 단계를 기억하면 더 행복한 삶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백다연, 아나운서 배윤, 그리고 제작의 김다나, 김다인이었습니다. 남은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H. UBS